성남의 뉴스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신인 가수들을 소개합니다. 성남의 뉴스를 전합니다. 누님 뉴스. 다시. 안녕하세요. 이길순입니다. 누님 뉴스. 월요일 첫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며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신신애가 부릅니다. 닐리리 만보. 우리 닐리리 가락 부르면서 가슴에 응어려진 거 다 풀어봅시다.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정다운 우리 닐리리 오시는 날에 화수의 비바람 닐리리 비바람 불어온다네 님 계신 곳을 알아야 알아야지 남친 우산 보내지 보내드리지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신신애가 부른 닐리리 만보. 아, 정겹지요, 노래가. 예, 첫 소식은, 배용준, 영화배우 배용준 있죠?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류 스타 배용준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배용준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청와대를 방문해서 상춘제에서 김윤옥 여사와 담소를 나눴다. 이날 방문은 한국 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인 김윤옥 여사의 초청에 따른 것. 배용준은 현재 한국 방문의 홍보 대사를 맡고 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만남에서 김윤옥 여사와 배용준은 한식을 주제로 한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식 세계화 추진단 명예회장인 김 여사는 일본 도쿄에 고시레라는 한식당을 운영하며 한류 문화 전도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에 있는 배용준에게 한식 세계화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용준은 이날 직접 준비해간 카메라로 김 여사를 촬영하고 자신의 에세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을 선물했다. 배용준 소속사 관계자는 배용준 씨의 건강이 회복 단계에 이르러 청와대 방문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고 밝혔다. 폐혈증을 앓았던 배용준은 지난 10월 초 일본 프로모션 도중 건강이 악화돼 귀국한 바 있다. 예, 폐혈증을 앓았다고 저한테 한번 또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일본에서 고시레라는 한식 식당을 하고 있답니다. 배용준 씨가.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한국 방문의 홍보 대사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김윤옥 여사님이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윌청이 부릅니다. 우연. 나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나날들 내가 알았던 커다란 웃음은 이제는 어디에서 찾을까 헹군 그리움에 젖은 내 모습은 한 점에도 흔들리고 있는데 겉은 사이로 스미는 어둠에 오늘도 하루를 힘없이 지내네 떠나간 그대 많은 우연 속에서 그대를 떠나보냈던 그 아픔 밖에는 또 다른 우연은 왜 없나요 이제는 나 그대를 위일청이 부른 우연인데요. 위일청이가 조용필 씨랑 목소리가 좀 비슷한 가수였습니다. 아, 한때는 참 인기가 좀 많았는데요. 예, 오랜만에 우연 들어봤습니다. 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을 챙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계절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을은 가장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계절이다. 그렇다 보니 산행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가을산을 오르며 단풍을 감상하고 낙엽을 밟아보는 것에 유혹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날씨에 따라 단풍철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10월달에서 10월 1일까지는 그야말로 단풍의 계절이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내려와서 서울 근교에만도 주말이면 가을산을 찾는 발걸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을 지경이었다. 밀려서 올라갔다가 밀려서 내려왔다는 절곤 푸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등산은 자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웰빙 건강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산객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등산객이 국립공원만 보더라도 2006년 2,494만 명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50% 정도가 증가한 3,77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단풍철인 9월부터 11일 사이에 전체의 32% 정도인 1,195만 명이 산행을 했다고 한다. 실로 우리나라를 등산의 나라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만 산악은 평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하기 쉽다. 자연을 만끽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찾은 산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5,393건의 산악사고가 있었는데 가을철에 40% 정도인 2,118건 발생하였다. 이는 등산인구 비율로 볼 때 어느 계절보다도 매우 높은 사고율이고 사고 유형별로는 실족 등에 의한 미끄러움이 19%, 10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길 잃음, 실종, 추락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이 최근에는 엄주 후 산행이나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탈진, 호흡곤란, 마비 등의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한 임의 산행으로 조난을 당하기도 한다. 대부분이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거나 사소한 부조리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요일별로는 등산객이 가장 많은 토, 일요일에 절반 이상 발생하였고 시간대별로는 12시에서 1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점심 식사 후 12시에서 오후 3시죠. 3시 사이에 나른함과 피곤함으로 인해 긴장이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모처럼 맘먹고 찾은 가을산을 만끽하고 생활을 활력소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 안전수칙만큼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첫째,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고 반드시 2인 이상 등산화돼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하여야 한다. 둘째,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 능력이 좋은 것을 착용하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당황하지 말고 알고 있는 지나온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산은 빨리 해가 지며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재질의 등산복과 여벌의 옷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넷째, 심혈관 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한 후 하산하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등산 시 혈관 확장제를 준비하여야 하며 체력에 맞도록 목적지를 정해야 한다. 다섯째, 만약에 사고 시에는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여 신속히 119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산로에 설치된 119 구조 위치 표시판 번호를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산은 사람들에게 푸근함과 안식 그리고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공간이다. 다만 산을 대하면서 겸손하지 않고 방심하면 어디서든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치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산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산행 전에 물과 간식을 준비하는 것에 앞에 안전을 먼저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제는 금강도 안전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예, 산에서 등산로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사고 난 사람들이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뭐 트러킹인가 뭐 해가지고 높은 산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걷는 산행 있잖아요. 한 1시간 반, 뭐 왕복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짜리 그런 산행을 유행을 하고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틈틈이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조항조가 부릅니다. 만약에.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은 외로움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예,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길찾기에 재미있었거나 곤란했던 경험들을 소재로 길찾기 에피소드를 공모한다는 소식입니다. 공모 내용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 길찾기 편리했거나 곤란을 극복했던 사례, 현 주소 체계화에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었던 사례, 등 길찾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라면 모두 해당된다. 공모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며 잠정 12월 24일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여 최고 대상 한 명에 대하여 100만 원 등 총 417명에 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근본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길찾기 에피소드 공모는 2012년 도로명 주소 본격 사용에 앞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의 길찾기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상기, 공유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도로명 주소의 도입과 편리성을 국민 스스로 인지토록 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도로명 주소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공모를 통하여 제시되는 사례를 참고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홍보 및 정책 추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도로명 주소 제도는 도로에는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세종동 573의 17 그러면은 서울 종로구 세종길 5 이런 경우고 건물의 경우 00로 00번 건물 등으로 표시되며 도로 변호는 물론 골목에 위치한 건물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지분 주소의 경우 1번지 옆에는 2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50번지 옆에 200번지가 존재하여 지분만으로는 위치 찾기 기능을 거의 상실.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초반까지 전국 도로명 시설물, 도로명판, 건물 변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중 국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직접 고지하는 한편 주민등록 등 공적 정보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2012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와 아울러 한해 수백만 외국인인 한국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인 위치 찾기 편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면서 근본 길 찾기 공모를 통하여 길 찾기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예, 재밌는 사연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백면이 부릅니다. 난 바람, 넌 눈물. 네, 늘 들어도 좋은 노래. 난 바람, 넌 눈물. 예.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찬바람 때문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초겨울. 이제 초겨울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아직까지 가을, 아직 가을 향이 나긴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기온이 큰 폭의 변화를 보일 경우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더 커지게 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주위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체내는 항상 일정하게 37도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온도의 변화에 적절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걸리는 흔한 증상이 감기이며 체온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항상성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자율신경실조증, 이거를 냉증이라고 합니다. 냉증으로 고생하며 더욱 방치하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은 신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어 이런 시간에 야외 활동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귀관지가 약한 사람 역시 감기와 독감 등의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 운산 한의원 김기범 원장은 감기도 예방하고 몸도 건강해지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과 한방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1. 파. 예로부터 감기에 좋다고 전해져오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 날파는 땀을 내거나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감기 초기에 팥뿌리를 생강, 귤 껍질과 함께 달여서 마시고 땀을 내면 쉽게 감기가 낫는다. 파의 푸른 잎은 약효가 거의 없으므로 뿌리의 흰 부분하고 털만 사용한다. 매실. 매실의 유기산은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목감기에 좋다. 푸른 매실을 물로 깨끗이 씻어 설탕에 재놓았다가 우러나오는 물을 마신다. 모과. 사과산, 추석산, 구연산과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탄닌산이 약간 있어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목감기에 효과가 있으며 차로 만들어 수시로 마신다. 무와 꿀. 무의 항균작용과 꿀의 살균작용이 어우러져 감기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목이 아픈데 좋다. 무를 껍질째 1cm로 얇게 썰어서 그릇에 담고 무가 잘길 정도로 꿀을 넣은 후 밀봉해서 그늘진 시원한 곳에 2-3일 두면 무, 꿀, 진액이 된다. 이 진액을 더운 물에 타서 마신다. 도라지. 당분과 섬유질, 칼슘과 철분이 많은 우수한 알칼리성 식품. 기침 감기에 효과가 있다. 도라지를 살뜨물에 담가두었다가 적당한 크기로 잘라 볶아서 먹는다. 기침이 심해 목이 붓고 쉬었을 때는 도라지 달인 물을 마시거나 입안을 헹궈도 좋다. 파인애플.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 브로멜라인은 가래를 삭여서 나오기 쉽게 만들고 귀관지가 부었을 때 염증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또 비타민C가 많아 항히스타민 작용을 하며 귀관지 평활근의 경련을 예방한다. 가래가 많이 끓을 때 효과적이다. 오, 파인애플이 좋군요. 아, 그 다음에 생강. 가래를 없애고 구토를 멈추게 하며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파와 함께 달여 먹거나 홍차에 생강을 넣어서 마신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좋고 폐나 호흡기 등이 예민하거나 약한 경우에는 한방차 중 도라지차나 오미자차, 맹문동차 등을 상복하거나 영지, 더덕을 함께 끓여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목이 칼칼하거나 목소리가 쉰 경우에는 모과차를 꿀에 타먹고 약간의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귤 껍질을 말린 진피차가 도움이 된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요번에 며칠 전에 감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기가 있으면 일단 병원에도 가지만 생강하고 무하고 귤껍데기 여기 지금 소개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먹기가 조금 그하니까 대추 한 두세 알 넣고 생강 넣고 팥뿌리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팥뿌리 넣고 그걸 꺼내서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프기도 아팠지만은 이게 목이 아프다가도 나았고 많이 완화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면서도 몸에 좋거든요. 예, 다음 노래는 저구가 부릅니다. 꿈꾸는 카사비앙카. 예, 꿈꾸는 카사비앙카 노래 좋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아, 화를 새기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어딘가에 화를 내고 누구와 싸워서 지금 상황이 달라진다면 백만 대군과도 싸움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가진 시련이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상태일수록 그런 아픈 마음이 많을수록 하늘을 보고 웃어보세요. 그렇게 웃으며 차근히 하나씩 그 매듭을 풀어보세요. 너무나도 엉겨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지 절대로 그 매듭을 못 푸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엉킨 매듭이 지금 당신의 앞에 있다면 그 매듭 앞에 앉아보세요. 마음은 많이 답답해질 겁니다. 언제 그 많은 매듭을 다 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답답할 것입니다. 생각을 너무 앞질러 하지 마세요. 다만 안전체로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와 당당히 마주 앉아 풀어보면 언젠가는 신기하게도 그 매듭이 다 풀어져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찡그리거나 그 앞에 했던 고민들이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실현이라는 단어를 붙였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당장 찡그리거나 가슴 아파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힘차게 웃으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풀벌레 소리와 시원한 큰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쉬며 웃고 있을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글 중에서 모셔왔습니다. 아, 너무나 좋은 글이죠. 아, 누구나 힘든 상황이 있고 시련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처지죠. 아, 시련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꼭 어떤 분이 어떤 성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나 조물주는 꼭 견딜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했어요. 절대 견딜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고 너무 고민에 휩싸이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주병선이 부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나. 조그만 카페에 희미한 불빛 사이로 창백한 나의 모습 하얀 우리의 추억을 잊어야 하기에 창백한 나의 모습을 술잔에 담아보네 있나. 예, 웃으면 보기 한다고 했죠, 여러분. 아, 이렇게 입꼬리만 이렇게 살짝 올려줘도 이렇게 몸은 이렇게 웃는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아, 좋은 기운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짜증나는 날이 있어도 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분이 좋아야 웃지 또 이런 사람 있죠. 마음이 편해야 웃지 이런 사람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괴로울수록 더 웃고 사람들 많이 만나갖고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남도 좀 웃기고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북극에서 빙하가 사라지게 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이 될 거라는 예측에서 2013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말 G20 세계정상회의에서는 화석연료 대체와 관련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아, 감축해 나갈 것과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 나가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산하 기후 변화 정부 간 협의체에서 산림만이 탄소 흡수원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하면서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신규 산림 조성, 집약적 산림 경영, 바이오 에너지 이용 증대, 목재품 사용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 바이오패스를 활용하여 산촌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산촌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산림 탄소 순환 마을 조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 탄소 순환 마을이란 산촌 지역에서 산림 바이오패스를 활용한 에너지와 목재 이용을 확대하여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저탄소 녹색 마을을 말한다. 산촌 지역에서는 숲 가꾸기, 산물, 폐목, 과수, 전정목, 톱밥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 바이오패스가 중요하다. 이러한 산림 자원을 펠릿이나 칩 등으로 가공하면 좋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 우리 농산촌에서는 과거 화목, 연료 등을 이용해 난방을 해왔으나 80년대 들어 농산촌의 인력 부족 등의 여건 변화로 연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은 일본, 독일, 영국 등 임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바이오매스 타운, 저탄소 에너지 마을, 탄소 제로 마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지자체, 산림조합, 민간기업 그리고 해당 마을이 함께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2009년 4월 현재 194개의 바이오매스 타운을 조성하였고 2010년까지 총 3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독일에서는 2001년부터 바이오에너지 마을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당 마을 및 소비자 조합 등이 함께 마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윤대마을의 경우 목질 바이오매스, 밀,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하는 열병합 발전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열과 전기를 충분히 작업하고 있으며 남은 전기를 연방전력회사에 판매하여 연간 80만 유로의 전기 판매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산림 탄소순환 마을 조성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 난방을 청정에너지인 펠릿보일로 대체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줄여나가고 주택 건축 시 목재용을 확대하여 건축 분야 탄소 배출을 저감시켜 나가는 것이다. 또한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교육, 체험, 휴양 관광이 어우러지는 녹색 관광 소득 창출도 모색하면서 바이오 순환림 조성, 숲 가꾸기, 산촌 생태마을 조성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2012년까지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모델을 창출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고 산림 탄소 순환 마을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마을 운영 법인을 조직하여 추진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 추진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자체 전문가, 민간 기업,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부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8월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고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녹색 기술 분야는 지난 1990년대 IT가 보였던 것과 같은 큰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탄소 감축 문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택 가능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관계로 2013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의 하나인 산림 탄소 순환 마을 조성 사업은 탄소 저감을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예, 녹색 마을 같은 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 그런 마을이 많아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문전환이 부릅니다. 내 가슴 속의 타인. 만났기에 이별은 몰랐었지요. 그렇게 떠날 바엔 차라리 보내길 잘했지만 이별이 서럽다면 사람 다 울어야지. 어떻게 나의 눈에만 눈물이 맺히나요. 떠나긴 해도 그대 사랑은 진실했다 말하지 배반일 뿐이에요. 아직 날씨가 기온은 떨어져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그냥 억지로 가을이라고 해야지. 가을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가을을 벌써 가버리고 전 단풍이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거리에 나가면 그냥 저 은행잎 이것만 겨우 쳐다봤는데 예, 법정선임이 한 말이 있는데 가을 풍경에 대해서 글을 너무 좋은 글이라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입만 열면 경제와 돈 타령만 늘어놓느라고 자신이 지닌 아름다운 속도를 열 줄 모른다. 경제만의 정신을 빼앗겨 아름다움을 잃어간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를 물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인간성이 소멸되어 간다고 걱정한다. 사람의 감성이 메말라 간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성을 이루는 감성을 키우는가?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그리고 아름다운 특성을 인간성이라 부른다. 철 따라 꽃이 피어나도 볼 줄을 모르고 달이 뜨는지 기우는지 자연 형상에 아예 관심이 없다. 이것이 무엇에 홀리거나 쫓기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정상이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표현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오지에 살아가는 원초적인 터전이다. 생명의 원천인 이런 자연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인간성이 고갈되고 인간의 감성이 녹슨다. 그래서 박제된 인간 숨쉬는 미이라가 되어간다. 봄철에는 꽃을 보러 멀리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 오고 가는 길가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손바닥만한 떨에서, 또는 돌청계 틈에서도 꽃은 핀다. 근성으로 스쳐가지 말고 그 곁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라. 꽃잎 하나하나, 꽃술과 꽃받침까지도 놓치지 말고 낱낱이 살펴보라. 그리고 꽃이 놀라지 않도록 알맞은 거리에서 꽃향기를 들어보라. 아름다운 세상이 결코 먼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꽃 앞에서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두른두른 나눠보라.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 꽃한테서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물을 가까이 하면 언년 중에 그 사물을 닮아간다. 꽃을 가까이 하면 꽃 같은 인생이 된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우주의 조화다. 누구나 바라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 아닌 불운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곧 불행이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이나 불운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이 글이 두 번 적혀 있네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은 순간순간 그가 가진 생각대로 되어간다. 이것이 엄의 흐름이요 그 법칙이다. 사람에게는 그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우주가 그에게 준 선물이며 그 자신의 보물이다. 그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긍정적인 사고가 받쳐주어야 한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마다 잘 풀린다. 그러나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되고 일마다 꼬인다.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 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진다. 이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밝은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시시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닌 생각이 우리 집안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 명심할 일이다.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풀이 지닌 특성과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풀과 나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들의 분수에 맞도록 열어보인다. 옛 서성은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거기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 옛 서성은 다시 말한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 여기서 말한 일 없는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일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 일에 눈물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을 가리킨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라. 아름다움이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그만이 지닌 그 특성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철없는 사람이 꽃을 해 철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 곁에서 꽃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예, 어째 이렇게 좋은 말들만 가득하게 섰는지 너무 그냥 너무 좋다. 뭐 이 소리밖에 나질 않아요. 예, 캐지나 칭칭 한번 들어볼까요? 장필국이 부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 인사를 하면 그것이 모두 다 애국이요 그것이 모두 다 사랑입니다 우리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나니라 생각하더라도 나 혼자서는 못 사는 세상 조금만 조금만 양보하면 세상 정말 좋아질 거요 정말 정말 좋아집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 소문만 들은 사람들아 우리가 어떤 민족이며 우리가 어떤 정신인가 조상님 뵙기가 부끄럽소 아이들 보기가 창피합니다 돌만큼 놀지들 않았소 쓸만큼 써지들 않았소 산이 있으면 평지가 있고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으니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잘 살아 봅시다 예, 쾌지나 칭칭 들어봤습니다. 음악이 아 유쾌하고 좋죠. 옛날 김상국 씨가 불렀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예, 노년에 있어야 할 벗, 벗. 경상도라 벗이 안 되고 벗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있어야 할 벗. 사랑도 사라지고 그림도 그리움도 사라진 인생 나이 60이 훌쩍 넘었으면. 남은 세월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얽매인 삶 풀어놓고 여유로움에 노을 진 나이에 건강도 하여 자유를 찾아 기쁨도 누리고 술 한 잔에 고독을 나누고 정도 나누며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먼 타국의 여행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친구 몇이 있으면 당신의 남은 여생은 매일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산이 좋아 산에 가자 하면 관절이 아파서 그리워 심심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며 건강이 안 좋아 술을 끊었다며 거절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싶어도 취향이 맞지 않으니 황혼의 나이에는 여건이 맞는 같은 친구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 어느 때나 만날 수 있는 사람 젊음에 어용 넘치는 활력으로 남은 세월 즐거움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하나 있기를 바라지 말고 나 자신이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랑과 인생 김홍조가 부릅니다. 속속들이 말 못하고 눈물에 젖는 이 심정 누가 알겠니 이럴 때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도 나누고 달랬으면 좋으련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 인생이더라 인생이더라 그것이 내 마음을 달래주겠니. 구구절절 그 사연을 가슴에 담은 내 노래 너는 알겠니. 이럴 때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도 나누고 서로서로 외로움을 달랬으면 좋으련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가을의 기도 중에서 에, 가을엔 기다리게 하소서 깊은 영혼의 믿음과 낮은 침묵으로 바라보며 목마름이 없는 기다림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엔 바다를 담게 하소서 하늘을 향하여 낮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용서와 소박한 기쁨으로 소중한 사랑 간직하게 하소서 갈 곳을 잃어 길 위에 구르는 낙엽들 헐벗은 나무에 서러움 모두 따스하게 쓸어 안으며 내게 주어진 작은 소망 함께 은혜로운 사랑으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구분 없는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빛을 지지 않으며 맺고 풀리게 하는 심성으로 가꾸어 가난한 마음 안에 겸손한 기도이게 하소서. 가을엔 용서하게 하소서. 작은 사랑에도 기뻐하게 하소서. 기쁨의 하늘을 우르러 은총의 기도이게 하소서. 예. 가을이 이제 끝나가려고 합니다. 아, 끝나가기 전에 아, 여러분 가을 등산길 가을 마지막 가을을 위하여 등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남한산성 가까운 데 있는데도 간다고 벼룩이를 지금 몇 달인데 못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예, 시간 노래를 하나 듣고 저는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누님 뉴스의 이길순이었고요. 기술도 이길순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기계도 보거든요. 엄청 발전 많이 했습니다. 예. 미안해요. 조간우가 부릅니다. 두 아내의 연속곡 두 아내 아시죠? 그 주제가입니다. 남자라서 용서나요 미워해요 다시 그대를 잊게요 모른다고 처음 본다고 그렇게 외면해요 내 사랑이 또 한 번 쓰린 상처 줄까 난 두려운걸요 사랑은 차가운 시련 쓴 아픔일 뿐 해도 안 해도 결국 후회만이 남겠죠 나 같은 남자니까 다시 또 버리지 못한 않는다고 못한다고 내 사랑 미뤘네요 스쳐가듯 또 한 번 그대 보고 나면 나 약해질 테니 사랑은 차가운 시련 쓰나 성남의 뉴스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신인 가수들을 소개합니다. 성남의 뉴스를 전합니다. 누님 뉴스